숨이 막힐 때 부서져 버리는 한계 Don't stop baby Don't stop 소름을 감아 소름을 감아 감아 stop baby Oh baby don't stop baby Don't stop 눈을 감아 새로운 걸 해줘 your turn 또 해봐 익숙한 것이 되라 Oh my 저기 빛나고 멋진 걸 봐 Like you, like you 우정되다 꽃터져 Like me Whatever. 사실 난 그를 부수는 누군가가 yes, right. 되고 싶었어 Yes, right Resist that 정신 나간 짓은 멋진 걸 만들어 나 얼마나 이걸 찾았는지 난 다 새로운 걸 원해 우리 갇혀있는 거야 너는 피할 수도 없어 계속해봐 정신 차려 시작해 To the fast lane comes to the dreamers to the asteroids 넌 자꾸 가두려고 해 무너질까 두려워해 끝도 아닌데 뭐 어때 Don't stop baby Don't stop 손을 감아 다시 눈을 감고 느껴 느껴 또 의심하는 시간이 아깝잖아 어서 안겨 안겨 아직 갈 곳은 많아 그리 멀지는 않아 지금부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머리로는 이해 못해 어림없지 보여 너의 가치 어서 가자 같이 My dear